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또 천국교회 목사님과 또 모든 교육자분들 환영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 말락이라는 중소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간 지는 만 3년이 되었고 이제 4년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는 이 교회를 한 번도 방문을 해보지 못했고 또 성도님들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 3년이 지나고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 참 마음이 참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저도 몰랐는데 김재우 부형이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사역하는데 선교사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무시하면 도와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행하셔서 저희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1년, 2년 동안에 참 언어와 또 문화와 또 기본적인 삶의 정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지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처음 간 곳이 반둥이라는 곳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조직 절도단에 의해서 이렇게 소매치기도 당하고 또 택시를 가족이 타고 가다가 문을 여는 바람에 뒤에 오던 오토바이가 들이받아서 이렇게 그 비 오는 날에 사고가 난 적도 있고 또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져서 찢어져가지고 꼬매고 하는 일도 있었고 풍토병도 있어서 아이들 한 명이 걸리면 또 다른 아이들까지 같이 티푸스나 또 뎅기열 이런 것도 걸리기도 하고 자잘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들이 있다 보면은 마음의 긴장감도 들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약간 불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렇게 비자를 쉽게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비자를 받기 위해서 동문서주했던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매달 4~5번씩 이민국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또 서류를 받아가지고 왔다가 기다려서 한 달짜리 비자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반복했던 지난 시간들도 생각납니다. 아직도 여전히 지금 3년이 지나서 말락이라는 도시에 가서도 그런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1년, 2년보다는 이제 좀 더 안정이 됐고 저희들의 방향성도 생겨서 말락이라는 도시가 중소도시이고 인구가 한 8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도시에 대학이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50개인지 그 이상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글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50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대학은 학생이 5만 8천 명 정도 되고, 또 제가 이제 비자를 갖고 있는 학교에서는 재적 학생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대학 두 대학이 큰 도로를 끼고서 양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전 인도네시아 전국 각지에서 이 학생들이 말랑이라는 도시로 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는 학생들은 각각 자신들의 종족에 속해 있고 그 종족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족 언어로 말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다른 곳에서 온 종족 학생들과 대화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라는 공용어를 사용해야만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가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섬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많습니다. 17,500개 정도 됩니다. 얼마나 섬이 많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점으로 찍어도 17,500개 한번 찍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 말랑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곳의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전도와 또 양육, 그 가운데 특별히 준비된 그런 청년들 가운데 헌신된 지도자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런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이지 않게 물심양면 그런 도움을 주시는 천능교회 모든 성도님들, 목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7명인데 아이들이 5명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의 삶들을 지켜주셨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참 한국이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이들 하나만 낳아도 힘든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네시아에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가운데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된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되는데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속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보이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아냐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압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은 불신자들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그들은 갇힌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타락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행위에 잘못된 것을 했다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모든 전 인격 속에 보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을 전부 다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이신 것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허망한 생각과 어두워진 마음을 따라서 왜곡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으로 자신들의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드는 것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만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생각이 허망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받는 사람들의 도를 경건하지 않음과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보여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깨닫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 죄를 넘어서서 우리 죄 때문에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보는 길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증거하는 것은 믿음은 실상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실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실상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생각한 허망한 생각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을 뿐입니다. 허망한 생각, 어두워진 마음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어떤 방향을 계속 찾습니다. 눈을 감고 무엇인가 생각하면 어떤 것을 찾고 있는데 그 찾고 있는 것이 실체이냐, 실상이냐. 실체가 실상이 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마치 비교하자면 이런 겁니다. 나와 그림자. 어느 게 실상입니까? 어떤 게 실체입니까? 나라는 존재와 그림자가 같이 다닙니다. 그림자를 보면서 저것이 실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우리라는 이 존재로서 실체가 있는 것이니까 나라는 존재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요 그림자와 같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비유와 그림자가 제거되어 실체로 주어질 때에는 그것이 허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나라의 비유로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닌 것이죠. 여기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림자든지 비유든지 어떤 표상을 가지고 실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떤 나무나 산이 있을 때 그림의 나무나 산의 그 그림이나 그 그림을 보면서 저것을 산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무를 그려놓은 나무를 보면서 저거 나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음의 아, 미음의 우, 나무. 이렇게 써놔도 나무라고 인식할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신체처럼 우리 안에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바가 오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오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무라고 글자를 써도 그걸 나무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고양이를 한 마리 그립니다. 토끼를 한 마리 그립니다. 아주 나름대로 토끼로 상상하고 그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토끼입니다. 진짜 토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완전한 세계, 진짜 이 세계가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은 프로그램된 세계가 있고 그 밖에 진짜 세계가 있어요.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된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세계가 실제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밖에서 그걸 보면 저 세계는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위해서 이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이게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실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받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한 대표적인 예가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주의하겠다 꿈꾸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이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본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한 예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그의 믿음이 그걸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 믿음이 그런 작용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실체. 믿음으로 실체를 보니까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아 그 권력과 그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이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이 보고 있는 그 왕릉, 그 권력, 국위 영화 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포기하게 했던 이유는 믿음으로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상입니까? 이게 실체예요.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믿음이란 수단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상황 속에서 그 낙을 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정리한 것도 기뻤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소망입니다. 확실한 그림자가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주어질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우리 자신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실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계신 것을 그가 계신 것을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시는 자의 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의 이렇게 지향하는 지향성 속에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모세와 같은 예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실체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질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게 전부거든요. 그게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 계시다는 이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믿음을 통해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곳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죠. 우리의 인식 사고 구조에는 너무 죄악성이 많아서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이 너무 닫혀 있어서 밖을 볼 수 있는 창이 없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고 있는 자인가를 모르는 것이죠. 모든 세계가 마무리 다 너희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무리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에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 된 우리에게 이거는 다 너네 것이야 이렇게 하고 주십니다. 그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야. 우리의 가장 적합한 형태로 다 만드시고 우리의 가장 적합하게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걸 넘어서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실 그의 영원한 나라는 우리의 지금의 생각하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 있는 내용들입니다. 훨씬 더 우리에게는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 이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봅니까? 우리 눈으로 봅니까? 우리 귀로 그걸 보는 길은 믿음이라는 수단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죄들이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 우리 왜 여기 있지? 우리는 어떤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나가야 되는 그 궁극적인 우리 바탕에 기반이 되고 반석이 될 수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걸 보고 있지 않으면 내가 뭐 하는 건지 자기 정체성도 없고 거기 있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 모르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 저를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곳에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만드십니다. 자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 실체가 확실합니다. 그 소망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이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나는 빨리 가고 싶다. 빨리 주님 만나고 싶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주심에 대한 소망, 하나님 만들고 오시는 확실하게 만들고 오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너희가 여러 시험 만나면 좀 기쁘게 기다리고 너희로 구비하고 운전할 조금 더 부담이 없게 하라는 구비하고 운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 당해서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보면 기쁘게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떡으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떡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을 적합하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별하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가지고 오직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셔요. 주신 자도 다 동일하게 다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저 떠오르는 태양을 불신자들에게도 비춰주십니다.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실체를 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특별하게 떡으로 사는 것은 그건 제외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는데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승리 판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생각해보고 허망하여진 내 생각과 어두워진 마음으로부터 빛 가운데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려면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들어도 듣지 못해요. 무슨 말씀하시죠? 근데 듣는데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듣는 사람에게 특별한 복이 있는 것이죠. 너희 눈이 보고 너희가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당장의 현실, 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런 상황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말씀 듣는데 그 나라가 보이는 것이에요.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게 실체로 있다는 것을 우리 인식합니다.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방향을 갑니다. 그게 안 보이면 갈 수 없어요. 다른 길로 갑니다. 허망한 제 생각과 어두워진 마음도 그 길을 가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증거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와 불의를 막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현장,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삶의 자리 있지만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가 그것은 하나님께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영원함, 그의 나라의 완전함.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게 약속의 언약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 정말 주님을 나의 소유로 소유 삼는 그런 영광.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부여해 주시는 그런 삶.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마침내 그의 나라에서 그것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보이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하여지고 그리하여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당황하고 혼돈 가운데 들어가서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소망하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의 싸움에서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마침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의 삶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